언젠가 넌 말했지. 슬플 땐 하늘을 본다고. 흐르는 내 눈물이 자그만 물망초 꽃처럼. 그때는 정말 우리가 헤어질 줄 꿈에서라도 생각을 못했어. 바람 하늘빛 닮은 내 눈물 나의 가슴에 작은 물망초 꽃다발이 되었어. 지금도 널 생각해. 파란 하늘을 볼 때면 날 잊지 말아줘요. 슬프게 말하는 것처럼 그때는 정말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. 파란 하늘빛 닮은 내 눈물 나의 가슴에 작은 물망초 꽃다발이 되었어. 언젠가 넌 말했지. 슬플 땐 하늘을 본다고.